다시 돌아오세요. 먼저 심하세요. 보내는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마음은 하나인데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이별에 그대는 멀어져 가네.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마음